다시 날 찾아온 그 기쁨에 들떠야 하는데 잊었던 눈물만 왜 흐르는지 If I could see your smile again 혼자서 뭐라도 해볼게요 제발 한 번만 더 웃어줘요 웃어요 누구와 사랑을 하다가 왜 다쳐서 웃음도 버린 걸까요 왜 견뎌내야 하는 나도 모르게 가끔은 서운해지나요 좀 그대 잠결에 또 새어나오 다른 사람 이름 때문에 내 품에 돌아오 내 사랑에 설레어야 하는데 더 큰 한숨만 왜 나오는지 혼자서 뭐라도 해볼게요 제발 한 번 웃음도 버린 걸까요 버려둔 것만 말해주면 꼭 내가 가져올게요 그대가 지치는 날 자꾸 두 점만 늘어서 화날 때마다 어떤 말도 못하고 고개 맞춰도 들지 못하고 힘없이 그댄 울고만 있죠 내게 웃어줘요 웃어요 사랑을 하다가 다쳐서 웃음도 버린 걸까요 버려둔 것만 말해줘요 꼭 내가 가져올게요 어렵지 않아